어떻게 안 될까요? 사랑 안에서 내 모든 걸 감싸주니 그러는 사람이 당신이면 좋겠어요. 당신, 바로 당신. 어떻게 안 될까요? 어떻게 안 될까요? 사랑 안에서 내 모든 걸 감싸주니